네. 네. 뭐야? 네. 왜 잘 못 지내셨어요? 참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지난주에 한 공연장을 갔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났던 감독님을 거기서 또 본 거예요. 약간만 얼굴만 알고 그냥 지냈던 분인데 허리 사이즈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똑같다면서 잠이 오셨네? 얼굴도 아직도 팽팽한데? 그러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내고 말았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아, 여기 극장은 이런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헤어졌어요. 조금 이따 또 오시더니 너무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뽀뽀를 해줘야겠다면서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친이 어떻게 되시는 그분이요? 나이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거더라고요. 네. 나는 내가 그걸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치욕스럽네요. 안 당해봤어. 저번에 지하철을 퇴근 시간에 탄 거야. 남자가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내 허리를 계속 꾹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손을 깍지를 끼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거든. 나중에 그걸 풀더니 손을 이렇게 해서 내 허리를 내 조카랑 같이 있었는데 조카가 내 허리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 그래서 그날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전철 한 번 더 타면 내 미친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진짜 막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맞아요.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치욕스러운 거지. 그러한 경험은 사실상 지금도 생각하면 그 느낌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당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너무 치욕스러워. 얼마나 근데 또 회사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 조카 대기해 줬더니 발을 밟았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발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 에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남자들 조심해라. 내가 그때 크게 반항을 안 한 게 되게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했지? 화를 냈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분 나쁜 얘기. 그리고 동료들도 있었고 같이. 동료들도 근데 동료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네, 동료들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어. 남자들이었죠. 아, 동료들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결을 맞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동료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 같으면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렇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되니까 아, 참 되게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배우거나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번 주에는 참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기분 나쁘네요. 너무 우울하게 시작하나요? 세월호 피해자 선생님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죠? 네, 안장식을 했죠. 1월 16일 날 11시였나요? 네,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 양승진 선생님, 윤이나 선생님, 김응현 선생님, 이혜봉 선생님, 박육근 선생님, 전수영 선생님, 최혜정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김초원 선생님 안장식을 했죠. 고창선 선생님은 지난해 11월에 안장을 했고 남윤철 선생님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충북 청주 가덕면 성요셉 공원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월 20일 오늘 토요일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상계동 3사동 주민센터 앞에서 아침에 사랑의 연탄 나눔 하셨더라고요.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연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 동네에도 대문 앞에 연탄 쌓아놓은 집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 골목길에 딱 보니까 대문 앞에 연탄을 쌓아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까만 연탄 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연탄이 꽤 많이 대문 앞에 쌓여있더라고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네. 세월호 조사, 선체 침수 모형 시험, 선조위 참관, 세월호 선체 침수 모형 시험에 관한 선체 조사위원회 조사에 4.16 가족협의회 및 4.16 연대가 참관합니다. 직립기간 동안 침몰에 관한 조사로서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 시험이 네덜란드에서 전개되어 이를 직접 참관하고자 합니다. 그럼 네덜란드로 가서 보시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 바겐링겐 및 에더에서 참여하시는 분은 선체조사위원회 김찬준 위원장, 이동곤 위원, 이인규 과장, 심인환 보좌관, 김성훈 팀장, 허성환 팀장, 서승택 조사관, 4.16 가족협의회에서는 정성욱 인양분과과장,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4.16 연대에서는 장은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ITC, ITC, ITC 꼴통 IT 어린 남자는 어린 여자를 보면 같이 놀자고 하고 어린 여자는 어린 남자를 보면 절이 꺼지라 한다.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만나며 비로소 엄마도 여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를 만나며 비로소 아빠 같은 남자라도 흔하지 않음을 안다.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를 보며 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떠올리며 늙은 여자는 늙은 남자를 보며 내가 남편 저녁거리는 챙겨놓고 나왔나를 생각한다. 히히. 남편 저녁거리는 챙겨놓고 나왔나를 생각한다. 요 마지막 주 제가 계속 이러고 살았거든요. 남편의 삼시끼를 걱정 안 한 게 2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전전긍긍했었죠. 남편의 아침밥. 내가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면 남편의 저녁밥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러고 사시죠. 그러고 평생 그러고 사세요. 그래서 엄마가 여행을 가시면 네. 항상 아버지의 저녁이 문제신 거라 네. 엄마 혼자 여행을 가시면 우리 집엔 비상이 걸려요. 정미 뭐 약속 다 취소하고 저도 애지가 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밥이 뭐라고. 아들들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엄마들이 네. 시켜야 되는데 너무 아들들을 고이고이 키워놓으셔서 아들 혼자 밥을 못 챙겨 먹는 거지 엄마가 차려주거나 와이프 부하 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무튼 꿀똥화이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히히라고 하는 게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책을 한 건 봤어요. 네. 욱하는 나를 멈추고 싶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봤는데요. 만화책이더라고요. 쓰신 분이 일본 분인데 집에서 어머니한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부터 계속 간섭을 받게 되고 전 남자친구한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쌓이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편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만 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고 예의범절이 좋고 그렇지만 남편한테만 욱하는 자신을 보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실화한 것 같아요. 만화로 이렇게 잘 풀어서 썼더라고요. 재밌겠네요. 남편이 잘해줘서 그런 거야. 그런가 보다. 남편이 착하네. 저희 가정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잘 웃고 이런데 집안에 있는 가족들끼리 그렇게 원래 그런 거죠. 욱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누구나 다. 만만하거든 가족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저자의 노력들이 배겨져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겠네요. 이 안에 보면은 게슈탈트 테라피라고 해서 심리적인 독일에서 나온 어떤 네, 심리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것을 계속 생각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의 집중 그러니까 나의 집중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하고 이 저자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상황하고 마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거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상황만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작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욱하지 않으려면 늘 마음에 초점을 맡아서 마음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아, 저 상황이 저렇게 저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욱하는 나를 이렇게 멈추는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어서 이 자리에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욱해져. 네. 참아내질 못하는 그러니까, 거. 맞아요. 참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분노가 이렇게 자꾸 쌓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렸고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고 참았는데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케어가 되고 네. 이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제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 건방짐인가? 하는 나를 좀 자주 보죠 요즘. 더 나이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 되는데 더 꼰대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수련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점점 나이 먹을수록 책임감은 더 무거워지는 거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변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곱게 늙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네요. 저도 친구들하고 있으면 나만 항상 욱한 거야. 얘네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받아주는 거지. 나를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얘네들은 욱하질 않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졌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욱하는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충분히 배려받고 있다고 자기가 인지를 하면 욱하는 게 점점 줄어들죠.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되어 있고요. 130조가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제8장 지방자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아,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있고 시, 군, 구 이렇게 그 두 가지 종류의 자치단체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교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중앙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단식을 한 적이 있었었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적거든요. 적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 지방만의 고유의 행정이잖아요.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에 딸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재명 시장님이 단식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언뜻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소방관은 원래 지방자치 소속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꾸 지금 그 국가공무원으로 네. 전환해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청원도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 청원도. 사람들의 인식이 뭐가 중요한지 여태까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천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 되게 인원이 적어서 출동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 출동한 분들이 4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가 좀 튼튼해지려면 네. 중앙정부의 그 영향을 덜 받아야 되고 그 자기네가 일단은 여기도 돈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의 경제력이 조금 탄탄해야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영향을 덜 받겠죠. 본인들이 내세우는 정치도 자기네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각자 일들을... 보유해. 근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선거 잘해야죠. 지방선거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올해 있는 거죠. 6월이라고 6월에. 그러죠.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연도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연인들의 카드죠. 카드를 보시면 맨 위에 로마 숫자로 6이 써 있고요. 맨 아래에 더 러버스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이제 우리 운회를 좀 써보는 시간입니다. 카드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늘의 태양빛이 카드 전체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 아래 태양을 등지고 붉고 커다란 날개를 펼친 천사가 구름 위에 떠 있어요. 천사는 미소를 띠고 천사 아래의 두 연인을 향해 축복하듯 두 손을 벌리고 있어요. 천사 아래 연인의 모습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여자가, 오른쪽에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의 뒤쪽으로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의 줄기를 뱀이 휘감고 있어요. 이때 뱀은 여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쪽으로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 12개에 가지마다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림이 상상이 되셨나요? 연도카드 6번을 얘기하기 전에 소울넘버 6번을 잠깐 기억을 더듬고 갈게요. 소울넘버 6번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즉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지라퍼이면서 일폭 터진 사람들이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들이라서 만능 혼방장 같다고 했었죠.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번 자체가 소울 넘버 1번부터 9번까지에서 그 사이에 중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연도카드 6번의 해는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어떻게 6번의 해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연도카드 6번 The Lovers의 키워드는 Relationship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되는 시기예요. 카드에는 남자와 여자 두 연인으로 그려져 있지만 카드의 그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 서로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6번의 해에는 상대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볼게요. 3번 The Empress 황녀의 해에는 내가 누구를, 무엇을 케어하고 있는지 집중하는 해를 보내고요. 4번 The Emperor 황제의 해에는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5번 The Hierophant 교황의 해에는 배움을 통해 경험을 쌓는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6번을 맞이합니다. 5번 교황의 해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버틴 거죠. 그리고 6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를 믿으세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번과 비슷한 데빌 카드가 있죠. 15번의 해에도 같이 볼게요. 15번이 왜 6번이랑 비슷하냐면 1 더하기 5 해서 6이 되는 거예요. 데빌 카드의 그림이 6번 카드와 구조가 같아요. 밝은 곳 대신 어두운 지옥이고요. 천사 대신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두 남녀가 목에 쇠사슬을 느슨하게 메인 채 서 있어요. 15번의 해에는 나의 쓸모가 생기는 시기라 많은 재앙과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했었어요. 나의 효용 가치를 찾는 시기죠.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올해 2018년도에 6번 더 러버스 해를 맞으신 분들, 내가 주체가 되셔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설정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 인간관계의 종결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엔딩을 바꾸는 거죠.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바이 바이 바이 바이 SES 달리기 아 정미이모 달리기가 아니에요? 야, 원래 이렇게 느렸나? 윤상 건 더 느린데 힘들 때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노래방에서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끝이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힘겨웠을 때 조금 힘이 됐었던 노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마라톤이죠. 세월호도 언젠간 끝이 있겠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인양도 신용만 하다 끝날 거라고 그치. 생각했어요. 저는 특조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 가슴 아팠죠. 이젠 갈 곳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아 이제 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촛불에게 감사합니다. 그저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면서 블랙하우스 시작했죠. 예, 영포 빌딩에 503호가 청계전 제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가겠구나. 이명박 소유의 땅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개발할 때 그 땅들이 다스 임원들 차명으로 정말? 땅을 산 거였거든요.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네. 해군기지 때문에 폭파시켰죠. 되게 신성한 곳으로 주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피가 거꾸로 흘러. 이명박 소유로 짐작되는 땅들 전국에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서울, 경북, 충북 쭉 있는데 호남만 그 와중에 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욕을 안 할래도 욕을 안 할 수. 시사만 편 같은 데서 보면은 각하 해외로 잠깐 도피하시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명박 뒤에 또 땅이 너무 많고 지켜야 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못 떠나는 그림으로 있더라고요. MB가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고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랄라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라.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거를 미디어 몽고가 바깥에 영상을 찍었는데 필기하는 기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자를 뽑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야. 장난쳐 지금? 아직까지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그 철근 실르느라고 세월호에 철근이 엄청나게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MB의 약자가 매를 번다 그래서 MB라고. 그거 재밌네. 매를 번다. 매를 버네요. 강정마을은 너무 섬찟하네. 사람도 얼마나 괴롭혔어. 우울하네. 우울합니까? 다른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월 24일이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라. 문재인 대통령 이니데이, 문라이즈데이. 문라이즈데이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지하철 쪽에 팬클럽이라고 하나요?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그분들이 젠틀제인인가? 굿즈 상품으로 이제 판매했던 네. 것들로 수익금이 1억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저소득층 공약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1억 얼마를 기부하기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광고를 해요. 뉴욕 타임스퀘어인가요? 거기서 두 번 광고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소리 헵번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하자고 해서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좀 훈훈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거 갖고도 이제 뭐라고 얘기는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을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간 동안은 지하철 공사에다가 민원을 계속 넣는 거죠.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나라 돈이 아니라 다 개인 돈이었는데 개인이 모금을 할 때 1,000만 원 이상을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 개인 통장에 모금을 할 때. 그래서 그 오소리 햇번이라는 분이 개인 통장에 모금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금세 확 차가지고 하루 만에 닫고 네. 다시 신고를 해서 모을 거라고. 미국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이렇게 그래. 지하철 가면은 그 아이돌 생일 축하한다고 그쵸, 그쵸. 붙어있는 거 네,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1월 24일 전에 저도 한번 가서 광고 영상을 보면서 있어요. 5호선 광화문역하고 건대입구 여기도 있다고 해서 종로 맞구나. 3호역도 있는데 전 여의도 여기서 봤어요. 해피 이니데이랍니다. 그 행사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해피인이데이 SNS에서 생각해.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통일은 안 돼도 우리가 북한하고는 우호적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내가 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새누리당 사람들이 우리 올림픽을 할 때 평양에서 북한에서도 와야 흥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뭐 안 된다고 하고 나경원한 딸 성신여대 보내려고 교수한테 음악 감독시키고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대 신산업 육성대학장 하시던 분 그 김경숙 씨라고 왜 이대 터졌을 때 삭발하신 분 무죄입니다. 우병우 장모 는 벌금 1,000만 원 받았고요. 윤전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받았어요. 야,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명박 잡는이라고 이쪽에서 떠들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무죄. 그리고 또 진짜 판사 블랙리스트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안 줄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미리 알아서 미리 사표를 내면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즐거운 얘기가 없네요. 1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 생일입니다. 아, 이런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칠까요? 네, 마칠까요? 네. 조카 세월을 하니 아직 19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번제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